I give it to someone special, special, special. Happy Christmas. I'm missing you. 꿈처럼 행복했던 기억도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줬는데 결국 바보 같은 나의 자존심에 한마디 못한 그때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해. Last Christmas, 지난 추억은 이젠 잊었다고 난 믿었는데.